노동신문은 30일 조선 여성들의 애국충정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평등권 법령을 발표하신 것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혁명적 변혁을 가져온 민족사적 대경사였으며 인류 여성운동사의 길이 빛날 정치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전체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조선 여성의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기계를 만방에 떨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